대로 구름이 가면 가는 대로 점점 우리네 인생 한도 많고 서른 많은 자네와 나는 삼두 아닌 인류라네 오늘은 어디에서 마스카라 단장을 곱게 하고 한도 많고 서른은 많은 당신과 나는 섹시한 분당쟁이야 허이야디야 허이야디야 자네와 나는 빈손인 것은 소리에 어제의 슬픔을 난 모두 잊고 신나게 놀아보세 눈이 오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갈 뿐만은 우리네 인생 한도 많고 서른 많은 자네와 나는 삼류 아닌 인류라네